정출의 피 끓는 심장을 다 바쳐 조국 통일 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아가자. 해내외 전체 조선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북반함 해외의 전체 조선 청년들. 민족의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인 우리 청년들을 통일 조국 건설의 선봉이로 불러주는 열화같은 호소가 피 끓는 젊은 심장들을 불태워주고 있다. 세기가 우러르는 시세의 위인께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조선청년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천명하신 조국통일투쟁 과업은 우리 청년들이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분열의 고통을 끝장내고 이 땅 위에 존엄 넓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애국성전의 맨 앞장에서 시대와 역사 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강령적 지침이다. 70여 년이나 이 땅에 틀고 앉아있는 저주로운 분열의 장벽을 청춘의 슬기와 영맹, 담력으로 과감히 짚으셔버리고 우리 청년들을 온 민족이 이를 천추로 갈망하는 통일조국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로 내세우시려는 것이 절세위인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주황위원회는 백두영장의 애국 애족의 호소에 화답하여 청춘의 기백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기어이 열어나가려는 불타는 일념으로부터 해내외 전체 조선 청년들에게 이 호소문을 보낸다. 우리 높디는 가슴으로 다시 한번 불러보자. 통일과 청춘, 조국 통일의 청년 전이. 이보다 더 고귀한 부름, 더 영예로운 칭호가 어디에 있으며 이처럼 감 높은 청춘의 주소를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돌아보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판가름되던 존엄한 격전의 전구들에 역사의 폭풍우를 맞받아 뚫고 나가며 승리와 전진을 아로새겨온 영광의 연대기마다에 별처럼 빛나는 청춘의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위대한 한별을 따라 항일의 혈전 만리, 눈보라 만리를 헤치며 민족 재생의 새봄을 안아온 혁명의 첫 세대들도 열혈의 청년들이었고 세계 최강을 자초하던 미제를 서산나길의 운명에 몰아넣으며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한 주인공들도 다름 아닌 조선 청년들이었다. 전후 잿더미만 남은 이 땅 위에 사회주의 낙원을 일떠세우고 세기와 연대를 이어오는 치열한 반지의 반미 대결전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적과 비훈을 창조하며 어머니 조국을 받들고 빛내온 용사들도 우리 청년들이다. 망국에서 분열로 이어진 민족순환의 상처를 가시고 통일 독립된 새 나라를 일떠세우기 위해 청춘도 사랑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온 유명무명의 아들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을 결의는 잊지 않고 있다. 하지만 외세의 압제를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사수하며 후손만대의 통일 번영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땅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지배와 예속, 대결과 전쟁을 강요하며 저들의 세계제패 야망실현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미국은 우리 공화국이 자주의 핵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쳐갈수록 조국 통일의 최후 승리가 가까워질수록 승냥이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더욱 발광하고 있다.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은 우리의 자위적 군력 강화를 당치 않게 위협이니 도발이니하고 골거들며 온 남력당을 북침을 위한 위험천만한 핵전쟁 마당으로 만들고 수많은 남지선 청년들을 총알바지로 내몰고 있다. 이 시각도 군사분계선 전역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도발의 총성은 이미의 시각에 터질 침략전쟁에 대한 명백한 예고이다.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이 자존이냐 예속이냐 애국이냐 내국이냐 삶이냐 죽음이냐를 가르는 판가리 결사전으로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이야말로 민족 앞에 총직하고 정의에 불타며 시련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조국 통일 대업 성취의 결승 테이프를 끊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총매진해야 할 때이다. 해방과 전승의 환희를 나눠온 전세대 청춘들의 자랑스러운 바통을 이어받아 북남 삼천리의 조국 통일의 축포성을 터쳐올려야 할 중대한 사명이 다름 아닌 우리 청년들의 어깨 위에 지워져 있다. 해내외 전체 조선 청년들이여, 통일 청년강국의 광활한 내일을 향하여 조선 청년들 앞으로 이 투쟁구호를 높이 들고 나라와 민족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해나가자. 1. 백두의 천출명당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국통일의 향도성으로 조선청년운동의 위대한 영도자로 더욱 높이 받들어 모시자. 영도자를 잘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도 지킬 수 있고 결의의 운명과 안녕도 담보된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비로소 찾은 불변의 진리이다. 그 간곳성과 장기성, 복잡성과 점의성에 있어서 유례없는 조국통일투쟁을 최후의 승리로 향도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청년들의 자유로운 어버이시며 위대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한 분뿐이시다. 영용하신 그 일을 통일조국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는 여기에 통일의 대문을 하루속히 열어제끼고 민족의 존엄과 영광을 만방에 떨치는 길이 있으며 우리 조선 청년들의 밝고 창창한 내일도 있다. 절세 위인께서 앞장서 이끌어 가시는 통일강국 건설 위업의 전위가 되어 그이와 발걸음을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것처럼 크나큰 영광과 행운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통일의 대통로를 이뤄나갈 장엄한 진군길에서 해내외 전체 조선 청년들은 위대한 태양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별무리가 되고 태양을 옹이하는 위성이 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민족 대단결과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그의 조국통일 사상과 용도를 우리 청년들이 성심을 다해 앞장서 받들자. 절세 위인의 심장에 높기는 뜨거운 열정과 무한대한 활력을 우리 청년들 모두의 피와 녹슬로 받아안고 영소숨치는 힘으로 노도도 내밀며 통일강국의 대문을 열어제끼자. 2. 민족 자주의 기치,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들고 통일애국의 길에서 정출의 뜻과 마음을 합쳐 조국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은 조국 통일의 전화지 대본이다. 모든 조선 청년들이 민족 자주의식의 투철한 체현자, 느낌없는 실천가가 되자. 민족 자주에 우리 조선 청년들의 정의와 자존심, 슬기로운 기계가 있다. 오늘 피로써 다져온 무진막강한 정치군사적 위력은 동방의 작은 나라였던 우리 조국을 세계 최정상회로 떠올리고 있으며 우리 민족 우리 청년들의 운명에는 일대 전환기가 열리고 있다. 조선 청년이라면 응당 자주적인 강대국의 일원이라는 새로운 관점과 자세에서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대하고 세상을 딛고 내려다보는 담력과 배짱이 있어야 한다. 민족 자주를 통일과 번영의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철저히 구현해 나아가자. 우리 민족의 통일을 필사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외세의 남지선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끝장내자. 우리 민족에게는 미국을 내려다보며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과 어깨 나란히 살아갈 권리와 자격이 있다. 누구는 지배하고 누구는 지배당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남지선에서 미국이 강요하는 숭미와 사대의 쇠사슬을 청년들이 앞장서서 과감히 끊어버리라. 진미굴종의식에 완전히 중독되어 외세의 민족의 리익과 존엄을 섬겨바치는 사대매국 역적들을 정의롭고 존엄 높은 조선 청년들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하라. 민족 대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청춘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자. 단결된 청년들의 힘은 핵폭탄보다 더 위력하며 단결로 전진하는 청년들의 투쟁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 어디에서 살고 무슨 일을 하든 분열민족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사는 청년들이라면 사상과 정전의 차이를 뛰어넘어 조국 통일의 길에서 일치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서부터 지역의 분계선을 드러내고 북과 남 해배가 따로 없는 조선 청년으로 서로 만나 통일애국의 고귀한 뜻과 순결한 혈육애정을 합쳐 나아가자. 조국 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청년들의 삼자연대 기구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를 중심으로 모든 청년들이 굳게 뭉쳐 연대 연합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자.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과 조국 통일의 민족사적 대업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투쟁, 연대 활동을 보다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자. 3. 우리 청년들이 조국 통일 3대 헌장과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불멸의 조국 통일 대강으로 변함없이 틀어지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앞장서 열자. 조국통일 3대 훈장과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은 온 교리가 한결같이 지지찬동하는 조국통일의 표대이며 실천 강령이다. 천갈래 만갈래 길은 많고 통일을 표방하는 온갖 방안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 교리가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의 위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조국통일 3대 헌장이 밝히고 북과남이 공동선언을 통해 민족 앞에 확약한 이 하나의 길뿐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반통일 세력들은 전 세대들이 조국 통일을 위한 장구한 투쟁 과정에 이룩한 사상과 전통, 성과와 경험이 새 세대들에게 계승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발악을 다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보수 패당에 의해 감행되고 있는 북남 선언들에 대한 회방과 반공화국 대결 망동은 그 집중적 발로이다. 하지만 세대를 이으며 전진하는 조국통일위협의 최후 승리는 올바른 전통과 계승을 떠나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체 조선 청년들이여, 그대들이 진정 이 땅의 자주통일을 바란다면 불멸의 통일대강들을 정의와 진리, 애국과 통일의 교과서로 품어안고 지워지지 않는 글발로 심장에 아로새기자. 청년들이 앞장서야 시대가 전진하고 온 교리가 따라선다. 청년들이 선봉에 서서 조국통일 3대 헌장과 북남선언들을 조국통일 실천에 구현해 나가자. 가자 백두산으로, 오라 한라산으로, 만나자 통일의 광장에서를 외치며 효력의 정과 뜻을 나누던 그 시대가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화해와 탄압을 향한 제2의 6.15 열풍, 평화번영의 14 열풍으로 대결과 적대의 광풍을 몰아내자. 우리 민족끼리의 지치 높이 통일의 앞길을 집요하게 가로막는 박근혜 패당에게 절추를 내리며 청춘들의 굴하지 않는 기계와 통일 열기를 과시하자. 정의에 과감하며 불의를 용납치 않는 기계와 열정으로 다시 한번 대결의 동토대에 통일의 꽃을 피우고 적대의 장벽위에 통일의 불새들이 날아오르게 하자.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 청년들은 백두의 맑은 정기로 혼신을 가다듬고 불타는 청춘 피끓는 심장을 바쳐 통일 애국운동에 혼신하며 그로써 저 통일 세대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아로새기라. 4. 민족의 머리 위에 핵참화를 들치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침략전쟁 도발책 등을 저지파탄시키며 남지선에서 반미 자주화, 반파시오 민주화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오늘 조선반도는 항시적인 핵전쟁 구름이 배회하는 가장 위험천만한 열점지역으로 공인되고 있으며 그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민족, 우리 결의, 우리 청년들이다.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핵참화를 들씌워서라도 저들의 침략적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미국과 결의의 생명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외세의 전쟁 측동에 무분별하게 동조해 나서고 있는 괴뢰군부 호전광들은 남지선 청년들 바로 당신들을 북침 핵전쟁의 돌격대로 써먹으려 하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고 앞날의 푸른 꿈과 희망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청년들이 삶과 배움의 도전이 또다시 황폐화되고 온 결의가 핵전쟁의 희생물로 되는 것을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하나의 핏줄을 잇고 한강토에 태를 묻고 자란 북과 남의 청춘들끼리 서로 총뿌리를 맞대고 싸우는 비극적인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미제가 침략전쟁을 도발하면 주어도 영납치 않고 정의의 조국통일 대전으로 이어가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만날의 준비가 되어 있지만 결코 동포 청년들과 원수가 되어 싸우기를 원치 않는다. 전체 조선 청년들이여, 미국과 박근혜 역적 패당의 광란적인 북침전쟁 연속과 반과국 압살 책동에 무서운 철퇴를 안기자. 남지선 청년들은 외세가 쥐어주는 총대를 잡고 민족을 반역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죄악의 길에 서지 말라. 그렇게 쓰러지기에는 그대들의 청춘이 너무도 아깝고 그렇게 묻어버리기에는 그대들의 꿈과 리상이 너무도 소중하다. 진정 조선 청년이라면 조국 강토를 수십 년 동안 불법 강점하고 온갖 고통과 불행을 다 강요하며 침략전쟁 도발로 참혹한 민족 재난을 몰아오리는 미제 침략자들을 향해 정의의 총뿌리를 돌리라. 남조선을 지구상 유일한 진미천국이 아니라 미제 살인마들에게 공포와 죽음을 안기는 가장 무서운 복수의 성지가 되게 하라. 외세와 한편이 되어 군사적 도발에 미쳐날뛰며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다 못해 오늘은 사드까지 끌어들이면서 조선만도의 평화와 안전을 무참히 유린하려는 역적무리들의 만고죄악을 용납치 말라. 그대들에게는 민중의 머릿속에 퇴적된 숭미공미 사상을 불사르며 반미자주화, 반파시오 민주화 투쟁의 지평을 열었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지 않는가? 이승만 반동 정권을 통쾌하게 거꾸러뜨린 4.19의 절기와 박정희 전두환 군사 파시오 독재 정권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긴 영웅적 인민 항쟁들의 드세찬 함성이 지금도 우리 귓전에 쟁쟁하다. 그 영영한 투쟁의 불길을 남육의 거리거리에 다시 한번 지펴올려 미제와 친미 보수패당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라. 통일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관조적 태도는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청년들과 아무런 인연이 없다. 분열된 조국의 운명 앞에서 개인의 향락을 추구하고 일신의 영달만을 바라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이며 용납 못할 죄악이다. 외세 없고 전쟁을 모르며 온 결의가 하나 되어 복락을 누리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도세워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통일애국의 길에 선열을 뿌린 선열들의 염원을 현실로 꽃피우자. 오, 해외 동포 청년들이 전업 높은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협에 적극 기여하자. 조국의 운명이자 해외 동포 청년들의 운명이고 통일 조국의 미래이자 그대들의 찬란한 내일이다. 분열이 지속되고 통일이 지연될수록 해외 동포 청년들의 마음속 상처도 깊어지기 마련이며 조국이 순환을 당하면 그대들도 빗바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전체 해외 동포 청년들이여, 단군 민족의 후손인 당신들도 조국 통일 성전의 한 참호에 선 당당한 일선 병사임을 잊지 말라. 영소순 치는 젊음을 애국열, 통일열, 투쟁열로 불태우며 조국통일운동의 익축전역을 힘있게 뽐내고 나가자. 몸은 비록 멀리 떠나 여기 살고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사랑하는 조국에 두고 자기 민족 자기 교례와 뜻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하여야 한다. 해외 동포 청년 조직의 힘은 단결의 힘, 연대의 힘이다. 조국이 분열되어 있다고 하여 해외에서 살고 있는 조선 청년들까지 서로 적대하고 반목질시하는 것은 수치이며 불행이다. 북과 남으로 변을 가르며 담을 쌓을 것이 아니라 조선 청년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단결하자. 해외의 각계층 청년 조직들이 조국 통일과 민족 번영의 대의를 앞에 놓고 굳게 손잡고 힘을 합쳐 나가자. 북남 관계가 극도로 격화되어 있고 남조선 보수패당이 북과 남 해외의 연대연합에 차단봉을 내리고 있는 오늘 해외 동포 청년 조직들의 역할은 참으로 막중하다. 해외 동포 청년 조직들은 주동적이고 창의적인 발기와 노력으로 통일애국을 지향하는 북과 남의 청년들을 이어주고 연대연합을 더욱 활력있게 추동하자. 친미보수 세력의 극렬한 단합광풍에도 굴함없이 통일애국투쟁에 매진하고 있는 남조선 청년학생들을 성심성의로 지지성원하자. 동포 청년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지역들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연대성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게 울려나오게 하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하는 애국이다. 사랑하는 조국의 융성번영과 통일을 위하여 기울인 깨끗하고 헌신적인 노력은 우리 교리의 마음속에 통일 조국의 역사 속에 소중히 살아있을 것이다. 조국의 더 좋은 내일, 더 황홀한 미래를 바란다면 누구나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통일 위협 실현에 득색 있게 기여하라. 전체 조선 청년들이여, 오늘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찬 시대에 불길처럼 타오르는 젊음과 영수숨 치는 힘을 다 바쳐 통일조국의 큰 집을 보란듯이 일도세울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청춘들이다. 분열의 장벽이 아무리 높고 대결의 광풍이 제 아무리 사나워도 위대한 민족적 영웅이신 불세출의 용장께서 이끄시는 거적적 통일대원은 원수들을 경악해하며 기세 드높이 전진하고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 청년들은 약동하는 청춘의 기상과 애국의 열정을 총폭발시켜 통일 청년 강국을 일떠세우는 성스러운 대오의 기수가 되고 투쟁의 조리가 되자.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온결의 한결같은 염원에 맞게 조국 통일 운동을 더욱 참신하고 활력있게 추동하기 위하여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청년단체들과 청년들이 참가하는 조선 청년 통일 대회합을 가지자는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 민족 대회합의 대문도 우리 청년들이 먼저 열어제껴야 한다. 민족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전체 조선 청년들이 떨쳐나선다면 이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으며 조국 통일의 최후 승리도 확정적이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 청년들이 백두영장의 애국의 호소에 화답하여 통일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청춘의 슬기와 역량을 다 바쳐 통일의 대통로를 맨 앞장에서 열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통일된 조국은 우리 전체 조선 청년들의 것이다. 통일 청년 강국의 광활한 내일을 향하여 조선 청년들 앞으로 슬기롭고 영명한 영웅족 조선 청년 만세!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주최 105 2016년 9월 7일 평양.